언제나 널 생각했다고. 너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항상 내 자신은 다짐을 하지. 항상 기도하며 살았었는데 너의 흔적들조차 없지만 내게 돌아와 내 잘못을 잊기를 바래. 이제는 너밖에는 내겐 없으니 기억해 항상.